오늘은 소리의 신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하나님은 소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소리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빛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시고 이 소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소리에 신비한 원리를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라는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이 소리의 신비한 원리를 어느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곧 존재요, 소리는 곧 생명이며 소리는 곧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소리, 이 소리는 바로 존재와 생명과 힘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 소리와 더불어서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울음 소리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인생이 그 생을 마감할 때 죽음과 더불어서 그에게는 침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없는 곳에는 죽음입니다. 침묵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이 책 속에서 문자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진리입니다. 이 성경책이 기록한 이 말씀은 그냥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외쳐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진리이지만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읽고 외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책 속에서 총 소리를 탕탕탕이라고 적어놓은 그 책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전쟁 소설 이런 거 보다가 탕탕탕 이렇게 쓰여있다고 무서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요반 성경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이어서 우리 집사님들과 그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진짜 총이 두 방 터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장총을 가지고 그 한 차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뻥 터졌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총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아니, 처음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들어봤는데 옛날에 군대 갔을 때가 아니고 병영 갔을 때에 들어봤는데 빵빵 두 번 터지는데 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책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뭐 빵빵하고 터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처럼 소리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소리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발반사요법이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 발반사요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발바닥 속에 우리 인체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발반사요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발바닥 만져가지고 어떻게 몸이 나을 수가 있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발바닥을 만지고 그 병명을 알아맞히고 그 발바닥을 지압함으로써 병이 낫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발바닥에 우리의 몸이 그대로 축소되어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발바닥에 이런 신비한 것을 숨겨놓았듯이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원리를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바닥뿐만 아니라 이 귀에도 우리의 인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바닥에도 우리의 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만짐으로써 병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서 발바닥이 가장 정확하고 치료의 효과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원리들이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 소리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소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들이 숨어 있는데 담겨 있는데 이것이 가장 위력적이고 영의 세계를 여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리에 숨겨둔 신비를 빨리 신비한 원리를 빨리 깨달아서 영의 세계를 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을 이 땅에서 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것을 인식하고 감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소리로 영의 세계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제 소리의 신비에서 더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신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나 붙들고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힘들다고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정우 형제도 최근에 이 영주권 문제로 그 은행에 잔고 증명을 해야 돼요. 같이 살면서 참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한테 부르짖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안 하더라고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목사님은 돈이 없다. 아, 분명히 어렵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잔고 증명을 해가지고 빨리 그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나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저분이 나에게 빌려줄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르짖음을 믿음의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특별히 내 믿음이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병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고쳐주신 병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자는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미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하라 이렇게 막을 때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가난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소리질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부르짖는 자에게는 특별히 이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부르짖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견딜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죽겠다, 못 살겠다, 큰일 났다 하지만 좀 견딜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부르짖지 않는 경우는 두 번째로는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도 다른 어떤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정부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다른 해결책이 있나 보다.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그 입에서는 죽겠다, 큰일 났다,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그러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스스로 견딜만한 상황이든지 다른 해결책이 있을 때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고 힘들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왜 그런 부르짖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소리를 크게 해야 그게 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소리를 낮추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다고 말할 수 없으려. 오히려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가? 왜 성경에서는 곳곳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 것도 아니실 텐데 왜 부르짖어라? 너는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침묵 기도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는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급하고 내가 간절한 게 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부르짖고 소리를 냅니다. 외칩니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종일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그게 침묵 기도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긴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한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박한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교양 있는 분이고 평소에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일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내성적이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성적이고 교양 있는 그런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긴박한 상황에서 물에 빠져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물에 빠졌는데 너무나 교양적이고 너무나 지성인이라서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시는 분 봤습니까? 거기 지나가시는 분 실례하지만 바쁘지 않으시다면 저 좀 구해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조 요청하시는 분 봤습니까? 평소에 너무 교양이에요. 지성이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꼴깍꼴깍 하면서 저기 지나가시는 분 실례하지만 바쁘지 않으시다면 저 좀 구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봤습니까? 아니면 혹은 침묵으로 물에 빠져 죽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침묵으로 마음속으로 아, 저분이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 봤습니까? 아무리 교양 있고 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도 긴박한 상황, 죽을 고비에서는 부르짖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은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긴박하기 때문에 너가 긴박하면 부르짖어야 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르짖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러면 이 부르짖는 것, 즉 소리죠. 이 소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의 내용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을 그냥 품고 있으면 이 소원이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원은 말할수록 더욱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 몰라도 한국의 어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소원을 말해봐 그러지 않습니까? 소원을 품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원은 말해야 돼요. 소원은 말할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왜? 소리는 힘이고 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리를 낼수록 부르짖을수록 그 소원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만도 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내 속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불만이 그냥 싸그러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근데 이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이었어요. 사소한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직접은 이야기 못하고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이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 사람에게도 이렇더라 이렇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말할수록 나중에는 처음에는 목사님 그냥 아예 그럴 수 있나 이 정도였는데 완전 내가 죽을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미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수록 그 내용이 더 간절해지고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구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든지 승리라든지 회복,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승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구원과 승리와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 하늘에 속한 능력을 바로 여는 열쇠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도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어요. 도저히 스스로 휘어나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미디안으로부터 승리케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아말렉으로부터 승리케 하셨도다. 승리는 부르짖는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패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혹은 이 세상의 것들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매 소경이 나았더라. 간질한 자가 고침을 받았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매 나았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회복되었더라.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부르짖는 것부터. 우리가 우리의 병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능력, 하늘에 속한 그 능력의 문을 열어서 내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든지 승리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뿐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환경이 해결되면 우리 환경이 묶여있는데 이 환경이 묶여있는 환경이 풀려지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풀려지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 풀려지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강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강한 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강한 영이 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이 약한 사람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눌립니다. 주눅듭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이 병에 의해서 주눅들고 시달리고 신음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병이 걸린 이 상태보다 더 강한 영이 되면 아무리 중병이 걸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합니다. 주변에 똑같이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 비관적이 되고 죽겠다 그러고 근데 똑같이 없는데 이 사람은 물질이 없는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늘 얼굴이 환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빈곤한 그 환경보다 더 강한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강한 영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지배하고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강한 영이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을 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계속해서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세상이 어떤 강한 유혹 혹은 강한 것으로 나를 눌러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그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한 분이 일본 순사가 장 칼을 들고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영이 약했다면 그 칼 그것만 봐도 벌벌 떨을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고 그 죽음 위에 있는 강한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단지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이 강해지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 속에 있는 신비한 이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 입으로 외쳐야 돼요. 반대로 외치지 않고 소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영이 약해져 갑니다. 그게 소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에 모두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영이 약해져 갑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살펴볼 것은 발성 기도라는 것과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발성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이 소리 내서 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 드렸죠? 통성 기도. 이게 이제 발성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라든지 영어를 사용해서 이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것이 발성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원이나 산에 들어가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시간 내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 시간 동안 이것만 반복하는 분들 보셨죠? 못 봤습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면 뭐 이게 기도인가?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나? 한 시간 동안 주여만 외치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자,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이나 벽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한다든지 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자,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교실로 내려가다가 제가 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래서 아! 하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다쳤습니다. 제가 아! 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그 한마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얼마나 목사님이 아플까? 걱정이 되죠? 아!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아,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보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제 이마가 무지 아픕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아! 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알려준다고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지금 제 이마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야 세련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야 지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지고 부딪혔을 때는 아하 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지적인 거고 세련되고 수준이 있겠습니까? 아! 그 한마디 비명에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부르짖는 기도, 비명과 같은 이 기도, 주여, 아버지여, 이 기도가 더 진솔되고 솔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좀 가식적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언어로 이야기하면 좀 외식적이고 가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비명과 같은 외마디의 그 기도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가장 우리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일 우리가 기쁘다면 그 기쁨의 표현 그것을 가장 진실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내서 발성으로 하는 발성 기도,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세련되고 수준 있게 보이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침묵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좀 소리 내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냥 기도하는데 계속 주여 아버지 하면 뭔가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 배운 게 없나 봐. 말도 제대로 못하네. 그냥 주여만 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일 대표 기도 시간에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여, 아버지 이것만 하다 내려가면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기도의 그 파워나 힘에 있어서 가장 강한 게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의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으로 두세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기도 30분이 훨씬 강하고 효과적이다. 본신의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를 찾을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그것이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기도답고 강력한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발성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발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몸속에서 어느 부분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뇌가 작용을 합니다. 지금 말이 맞게 가고 있는지 언어가 정확한지 문법이 정확한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의 뇌가 작용해서 그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발성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 반응이 오나 그러면 머리가 아니라 심령의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머리로 올까요? 심령으로 올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잘 체험하지 못해요. 왜? 계속 내가 반응하고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활동할 때는 이 심령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뇌가 잠잠해지면 이제 심령이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은 언제 뇌가 쉬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때라든지 혹은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꿈과 환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중하다고 정해놓은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류에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환상인데, 이 환상이 언제 베드로가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내가 활동할 때는, 내가 반응할 때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쉬고 우리의 심령이 활동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슬픔에 잠긴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슬픔이 클 때에, 너무너무 고통이 클 때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랑하는 뭐 배우자가 죽어서 이제 혼자 남아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망망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고, 아니 오히려 더 마음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하면서 막 기도 강의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울부짖는 겁니다.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심령이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정화작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울고 났더니만 근심이 좀 사라지고 이제 뭔가 마음이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았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소리, 부르짖음에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들어오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도 특히 이 외마디로 그냥 간절하게 함축적인 소리를 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서 이 심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힘입니다. 소리는 존재입니다. 소리는 생명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혀있다고 보면 돼요. 처음부터 소리를 유창하게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리를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한마디씩이라도 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따라하세요. 한마디씩이라도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구절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대피하는 구절로서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자,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 부르짖어 봐라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너가 깨달게 될 것이다. 부르짖어 봐라 이 부르짖음 속에 소리 속에 얼마나 엄청난 힘과 생명이 있는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음 속에서 내가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지금은 어색하지만 부르짖음에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믿고 그냥 소리를 내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크고 비밀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뜬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누를지라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영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